Yo. This is song for my ex-girlfriend. Alright? Dedicated. I promise ain't gonna hold out, shorty. I'm gonna give it all to you. Listen up. Bust it. 아무렇지 않은 척. Right, right. 웃어야 하나요? Forever, ever. 나 아무렇지 않은 척. 하루가 지나 말해요. 그대여 오랜만에 전화 걸었죠. 그냥 미안해. 이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. 더 미안해.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어소리해요. 그대는 잘 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. 용건은 왜 묻죠. 또 술 한잔했군요. 한마디가 싫어 멀쩡한 척했어. 억지로 만든 얘깃거리. 수화기에 넌 아무 말 안는 벙어리. 굳어진 자존심이 뭐 중요했는지. 너에게 달려가고 싶은데 아직도 난 이리를 늘리죠. 힘이 든데 쿨한 척하려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해. 미련을 버릴 수 있다면 야, 미움을 떨칠 수만 있다면 야. My deal 너뿐이란 것을 아니 뒤늦은 후 깨달았어. I'm sorry my boo. 아무렇지 않은 척 right, right. 웃어야 하나요 ever, ever. 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가 지나 말해요.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일 없다는 척 지워보는 너의 흔적 익숙해져 가나요. Yo. Yo, I need you come back. 솔직히 말하고 싶지만 맘이 무겁네. Falling on 어디 적대 저절대 잊지 못해. Well, 달력엔 아직도 표시된 너의 birthday. Oh no, I don't believe. 나의 웃음이 서글퍼졌대 사람들이. 마주친 듯한 친근하게 느껴지던 사이 밤샌 전화. 그때 뭘 할 말이 그리도 많았던가. 그래 넌 어떠하니 많이 나 맘에 걸려 못 지킨 약속이 아직까지. For real 걱정 도대만이 그대도 나처럼 밤새울까 더 미안한데. 넌 말했잖아 내게 너무 hell yeah. 가뭔데 난 아직 서툰데. 그래 바보 같은 뒤늦은 후회. Where you at? 너 가버린 나 어떡해. 아무렇지 않은 척 right, right. 웃어야 하나요 ever, ever. 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하루가 지나 말해요.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무 일 없다는 척 지워보는 너의 흔적 익숙해져 가나요. 그때도 다른 남자와 다를 게 없었죠. 뭐 내게 이제 왔단 소리 해요. 너의 미래가 더 중요했잖아요. 차라리 거짓말쟁이라고만 해요. 너 원하는 대로 했잖아 또 왜요. 이제 와서 말하는지 내가 나쁘지. 차라리 거짓말쟁이라고만 해요. 차라리 목들을 척하고 끊을게요. 너는 몰라요 말이 고민해 밤새운 말 그대 울리네 나 Say goodbye. 너는 몰라요 말이 고민해 밤새운 말 이 노래 내 아픔에 반도 안 돼. 너는 몰라요 말이 고민해 밤새운 말 그대 울리네 나 Say goodbye. 너는 몰라요 말이 고민해 밤새운 말 이 노래 내 아픔에 반도 안 돼.